제1조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의 적용을 금지한 일본 당국을 규탄하는 금요 행동이 14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제1동포들, 일본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 학교만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민족 차별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